만수리 원독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6일 서비스 공산당 대표단 일본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 현민회의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